어두운 밤 구름 위에 저 달이 뜨면 괜시리 날 찾아와 만들었나 저 별과 달을 고요한 밤이 되면 살며시 찾아와 님 그리 하는 마음 알아나 주는 듯이 하늘나라 저 멀리서 나를 오라 반짝이네 어두운 밤 구름 위에 저 달이 뜨면 괜시리 날 찾아와 만들었나 저 별과 달을 고요한 밤이 되면 살며시 찾아와 님 그리워 하는 마음 알아나 주는 듯이 하늘나라 저 멀리서 나를 오라 반짝이네